조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는 전략 목표의 하나인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 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화학공업성으로부터 산하 단위들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설계 역량과 건설 지휘부를 조직하는 등 탄소 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 데서 일련의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. 이미 흥남비료연합협소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거한 메탄올 생산공정을 확립했습니다. 남흥총연화학연합협소에서도 석탄을 원료로 하는 메탄올 생산기지가 꾸려지면 화학공업기지들에서 아닐론, PP 수업료와 여러가지 기초화학제품 생산을 힘있게 내밀 수 있습니다.